경의하는 김종운동 직계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일본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대 비단이 꽃바구니를 드렸습니다. 경의하는 김종운동 씨에 드리는 꽃바구니를 아라키 사카의 단장이 28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.